12월 17일,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점하여 온 나라는 가장 성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소산 태양궁전과 혁명에서도 평양에 자리 잡고 있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 보도부문 기관들로부터 지방의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어촌, 학교 등에 이르는 온 나라 방방곡곡의 모든 단위들의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각 12시. 전국에 일제히 고동이 울렸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 최고 성지 금소산 태양궁전을 향하여 3분간 일제히 묵상했습니다.